시간으로 감춰도 아무렇지 않은 건 내 마음이 아닌데 작은 소리에도 난 깨질 것 같아 어째서 그중 단 하나도 고를 수가 없었나요 그냥 입을 다물고 시선은 바닥에 떨구고 주머니 속에 먼지를 세고 더 하고 어떤 날은 덜 하고 그리운 내 마음만 울창하게 키우고 없었던 기억들도